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경축 청년학생들의 야외 영원히 빛내가리 위대한 대양조선이 15일 저녁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내각 부총리들, 도당위원장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권순희 청년중앙상임위원회 고문, 최은복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의장, 윤길상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회장, 김칠성 국제고려인 동일연합회 제1부위원장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초대석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행사 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공로자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태양절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들, 해외동포들, 반제 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초대되었습니다. 또한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들, 무관 부부들, 대사관 승원들, 태양절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외국 손님들과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초대되었습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청년 강국의 미래를 축복하듯 천갈래 만갈래의 불보라 꽃보라가 펼쳐지는 속에 야외 참가자들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 등의 취주악과 노래 선율에 맞춰 춤율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인류 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 온 해외 동포들과 외국의 포들도 춤판에 뛰어들어 경축 야외를 이채롭게 했습니다.